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세 즈음하여 태양절경축 민주공고 준비위원회가 최근 뷸레진 세기의 위인 김일성을 발행했습니다. 뷸레진은 김일성 주석은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어 진보적인 민들이 나갈 길을 밝혀주신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시며 한평생 반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류 자주위협을 주도하신 세계정치의 걸출한 원로이시고 숭고한 인간애와 덕망으로 천하를 감동시키신 희세의 성인이시라고 하면서 한없이 고귀한 그의 풍모에 적대국의 정객들도 머리를 숙였다고 전했습니다.